이젠 다 컸는데 왜 자꾸 왜 지급해 정말 컸다는데 oh yeah 귀만 끈 게 아니야 기억 다 좀 잊지 마 그 웃음은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강아지 취급하지 마 All day 내일부터 네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짠 걸 알아 하지만 기다려 키만큼